Ojo que estamos con esto. Ahí está. You ain't gotta do nothing. And it's true. You got me singing. Hey. Sing it for me, girl. Crazy. Hey. My summer's gone, but my temperature's rising. 그 누구도 이런 날은 못 봤지. 나는 고르 clubs no more.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걱정할 정도. Hey, 모든 게 달라졌네 그 사건의 이유. It's different now, I've turned into something new. And the feeling that I'm feeling is something true. You got me singing la la like it's something cool. Something cool. The traffic of rhythm을 타는 너의 허리보다리의 움직임에 반한 건 맞지만 시작이었을 뿐 몇 마디의 대화를 충분했지. 너에 대해서 확실한 느낌은 느낀 거. That's why I got loco. That's why I got crazy over you. 네가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데려갈 수 있어. You know it's true, true.